제25차 광명성절 경축 백두산상 국제피고 축전에 참가할 러시아, 캐나다, 프랑스, 이탈리아 선수들이 14일 평양에 도착했습니다. 이 앞서 벨라루시 선수들이 왔습니다.